오실 때는 여린 정 품에 안고 오지 마세요. 물빛 순정은 황구의 정이라서 네온불 한 잔 술에 가슴이 타네. 꽃이 피는 백고동 소리는 항구의 슬픔이요. 네온불 붓사랑은 너무 무정해.